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특별히 병 고치는 사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는 또, 한 여인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와서 손을 대고도 나섰고, 또, 뒤에 가면 회당장 와가지고 그 딸을 그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 고침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이 이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병이라든지 또뭐 이런 보이는 것들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내적으로도 귀신의 권세까지도 내어 쫓으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권세는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이 마가는 이 5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싶은 것이지요. 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경제도 알수 없고. 작년까지, 뭐, 재작년까지 잘 되던 경제가 갑자기 올해부터 막 비틀비틀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일도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뭐, 국가에도 그렇고, 온전 세계가 지금 잘 모른다. 그만큼 이 질서가 깨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뭐, 몇년 정도, 이 정도 가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지금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지금 미래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옛날에 100년 하던 걸 지금은 10년 안에 끝내고, 이제 앞으로 점점 이게 막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그냥 괜히 개발해 놔가지고 그냥 써먹지도 못하고 막 지나가는 것들도 생기고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질서가 깨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 현실 속에 살아갔던 이 2000년 전에 특별히 거라사 지방에 있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인들의 이 모습을 이게 여기서 비춰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신을 통제를 못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억눌리고 무엇인가 끌려다니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때 해결 방법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밖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밖에,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다. 이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방은 이 요단강 동편하고 갈릴리 지방 이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는 언덕에 이 언덕들이 많이 있고 또 평지도 있고 그래서 물도 많이 흐르고 살기가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로마에 있는 이 군인들이 주둔을 하면서 특별히 이 아람, 의회를 아람, 혹은 시리아라고 했는데 이 시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군사들로 채용을 했어요. 그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이 시리아 사람들을 군인으로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그 지역 전체에 로마 군인들이 워낙 많이 살고 그 가족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도시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단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 동편 요 지역에 도시를 10개를 세웁니다. 10개. 지금도 가보시면 이 도시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경기장, 큰 경기장이 한두개 정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거리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도를 가지고 지금 한 3차선, 4차선 도로처럼 그게 깔려 있는데요.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깁니다. 1km, 2km 이렇게 쭉 도로처럼 돼 있어요. 여기를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라고 해요. 폴리스, 데카는 10이고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카폴리, 여기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나서 데카폴리스에 가서 전도했다. 이게 뭐냐면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입니다. 10개의 도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이죠. 이런 이 좋은 동네 속에 살면서도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외곽에서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렸더라. 귀신이 들렸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마태복음 8장 28절에도 보면 이 가다라 지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거라사 지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가시는 거죠. 왜 가셨을까? 이 사람 만나러 가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다른 계획들보다도 그쪽으로 먼저 가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시시때때로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왜 가셨을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러 여기 가신 것이죠. 갈릴리를 건너가시면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르셨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오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데카폴리 10개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계획을 하시고 지금 여기에 오신 것이죠. 자, 예수님 일행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은 3절 보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무덤 사이에 살았대요. 마을에서 버림받았어요.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뭐 산속에서 살기는 어려운데 무덤 사이에는 괜찮습니다. 잔디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덤 있는 데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거기가 좀 뭐 거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서 버림받아서 어울려 살지 못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갔다. 짐승같이 인간성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 보면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묶어놓는데도 그걸 끊고 고랑을 깨트렸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다.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 누구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완악하고 막 이런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어떤 이성적 판단력이 하나도 없어진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구별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아무 데서나 막 소리.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말을 많이 했다 이런 그게 아니고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게 사람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혼자 떠듭니다. 자기 말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과 대화가 단절되고 자기 소리만 내는 거죠. 또 자기 몸을 막 돌로 상하게 하고 있었다. 정상적이 아니에요. 괴로움에 자기를 막 노출시킵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요. 현대인들.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자기 혼자만 그냥 자기 소리만 냅니다. 혼자 있고 싶어. 말이 안 통해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왜 그런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보다 악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시대 사회 곳곳 사회상들을 보면 다 파괴가 돼 있고 인간성이 파괴돼 있고 질서가 파괴돼 있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질서가 잡혀야 되고 평안이 와야 되고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돼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이런 이 인간성의 회복이나 평안이나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나 또 이성적인 판단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 주위에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거라사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귀신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그 동네까지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뛰어나온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 거라사 광인 같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만드는 점이죠.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 무덤과 같은 곳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독했겠습니까?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죽음의 장소에서 희망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 해결 방법?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를 해결해 주겠어요? 로마 뭐 군대 백부장이 해결해 주겠어요? 로마의 황제가 해결해 주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피곤한 인생이고 고독한 인생이고 병든 인생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리고에 있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부르셔서 만나셨어요. 변화됐어요.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요, 다른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나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아쉽고 저것이 힘들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품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이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림받았어요. 고독해요. 죽지 못해요. 죽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오신 것은 그 사람에게서 마귀를 빼내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혼내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해결하시려고 오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방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이 마귀는 또 귀신들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어가지고 신앙이 막 자랄 그 즈음에 막 사고가 나요. 가족 중에 뭐 누가 죽고 뭐 이런 일도 생겨. 막 사업이 막 망해. 그래 놓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려고 지금 막 교회 생각 막 신앙이 지금 막 자라고 막 불같이 막 뜨거워지는데 갑자기 막 이런 일이 생길 때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힘들어지냐.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우리 집에 사건이 나고 사고 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고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귀신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신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권세를 행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는 것만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는 성경을 믿어지게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해서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듣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하나하나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 결단을 주시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8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말씀만 하셨어요. 그거로 상황이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는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믿는 자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가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것이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바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권세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권세로만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6절, 7절 쭉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막 소리소리 지르고 있다가 예수님 앞으로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때 7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귀신은 뭔가를 좀 알아요.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거든요.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첫눈에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쫓아내셨는데 왜 지금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우리를 여기 쫓겨냈으면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또 귀신들은 이곳에 쫓겨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일들 계속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귀신을 물리치러 오신 게 아니고 죽이러 오신 게 아니고 이 귀신들인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귀신들을 다 죽이러 오신 게 아니고 이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를 지금 고치고 계시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왜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귀신들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재림 때는 오셔서 이제 마귀와 사탄들을, 귀신들을 다 멸하러 오십니다. 그들을 불못으로 다 던지기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 29절에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종말의 때를 이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때가 지금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죽어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와라. 우리 주위에 이런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 때문에 막 억눌려가지고 살아가요. 자녀들 때문에 막 하루하루 눈물 흘려요. 인간 관계 때문에 막 속이 상해요. 이게 지금 억눌려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내가 만든 게 환경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어려운 것들을 던져주고 신앙을 자꾸 떨어뜨리고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라고 하면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신앙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넘어지면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귀신도 다스립니다. 지금 허락하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종말의 때가 오면 이 귀신들, 사탄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귀신도 다스리십니다. 때가 오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이 사탄과 귀신들은 무적행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무적행. 구멍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무섭죠. 밑바닥이 없는 곳에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못에 빠지는 거죠. 여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시대에 이 그 한 부대가 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6,000명.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 안에 귀신이 6,000마리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을까? 우리에게 귀신 이름을 알려주시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 안에 이렇게 많은 군대가 득실득실득 귀신들이 군대로 막 득실거려도 내 말 한마디면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귀신 하나 들어와도 우리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000마리 정도 되는 그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Come out. 나와. 한마디에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다 온 인생을 다 맡기지 않으면 어디다 맡기겠어요? 그분이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내 안에 있는 고민과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 다 내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고민아 나올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다 내렸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안에 담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허락만 하셨다. 이걸 허용이라고 그래요. 허용.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지만 가만 놔주시는 걸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래요. 허용. 그러니까 지금 이 돼지떼에는 다 주인이 있어요. 사실 이 거라사 지방 이 데카폴리스 여기는 다 부자들입니다. 돼지떼를 2,000마리나 기르는 집들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남의 재산권을 예수님께서 그걸 뺏으려고 돼지떼를 다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귀신이 우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러신 게 아니고 그냥 놔두십니다.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허락하셨다.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이름 하는 거하고 2,000마리 안에 귀신들이 다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귀신이 거짓말을 해서 한 두 마리, 세 마리 있었다면 돼지가 한 세 마리 막 물속으로 빠졌겠죠. 그런데요, 2,000마리의 귀신 6,000마리가 들어가니까 뭐 난리가 나는 돼지들이 지금 저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돼지들이 어떻게 하세요? 막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막 바다로 막 뛰어 들어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한 영혼의 귀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 멀리까지 가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보셨다.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 먼 길을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시고 오신 게 그 한 사람 고치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한 영혼은 정말 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귀합니다. 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이 바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새로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무척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나 인류 역사를 보아도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한 민족이 잘 살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엉망으로 살면 민족이 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위쪽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잘못 살아가지고 수백만이, 수천만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아나고요.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힘들었습니다. 다윗 왕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잘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자체는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다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느 날 내가 제 발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오셨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여기 앉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금 소망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 가다가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이웃들에게도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다 좋은 만남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귀신이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 15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이제 삶의 제자리를 찾아가세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지금 막, 지금까지는 막, 뭐가 뭔지 몰라요. 이성도 지금 분별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데, 정신이 온전하여, 그러면. 무덤에서 살아서 또 방황했던 사람이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인격이 회복됐어요. 정신이 차려졌어요. 두 번째는, 옷을 입고 있었다. 옷을 입었어요. 지금까지는 옷을 빨개 벗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남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소리소리 지르고 뭐 다른 사람 사정 형편 볼 그런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옷을 입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자기 자신을 잘 정돈할 줄 아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갔다. 18절, 19절, 20절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 타고 다시 가셔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왔다가 가세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예수님 나도 같이 갈게요 그럴 때 No.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한 일, 큰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기이 얘기였다. 미친 사람이 이제는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될 뿐만 아니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도시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하셨다. 군대 귀신이 말이지. 2,000마리 때는 그 돼지에 들어가더니 막 가고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막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그 귀신들이 막 떠나가더라.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선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선전하고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삶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얘기만 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거짓말 부려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옷 다 벗어 제끼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간관계가 다 깨져나갑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다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진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기쁨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가 이것을 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